찔리러 가는 왕관들이 채워지는 도시의 별은 하나둘씩 늘어가고 자리 찾아가는 퍼즐처럼 맞춰지는 세상 속을 벗어나고만 싶어 날 향한 시선을 감추기만 했던 맘의 목소리를 소리내 외치며 스치는 바람을 따라 더없이 가벼워진 맘은 내는 나를 깨우게 해 제발 세상에 등지고